그대에게 드릴 말 있네. 오늘 밤 문득 드릴 말 있네. 나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.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은 그댈 위해서라면 난 못할 게 없네.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. 나 그대에게 모두 들이리.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을. 그댈 위해서라면 나는 못할 게 없네.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들이리. 그대에게 모두 드리리. 터질 것 같은 이 내 사랑.